세상이 멈춰버린 듯 느껴지네. 겨울이 지나서 봄이 날 찾아오듯 그대 내게 올 거라 믿죠. 하나뿐인 내 사랑 내겐 꿈꾸듯 보물 같은 사람 꽃처럼 피어나는 내 첫사랑 바라만 봐도 난 울컥 그대만 있을